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전보장리 사비가 우리의 정상적인 단도로켓 발사 훈련을 문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7일과 8일 러시아의 다스통신, 인테르팍스통신, 스푸트니크 방송, 이란의 브레스텔레비전 방송, 파르스투데이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 방송,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의 단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는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